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수상연구소저가 우리의 전략탄도로켓 화성-10의 시험발사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걸거들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적대행위를 규탄해서 2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는 노력과 온결의 요구하는 반대로 반공화국 대결 서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을 단죄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